잊지 말아요 자리 썼냐고 그렇다면 고개 끄덕이기에 너무 힘들게 보낸 시간이었죠 지친 내 모습 보이지 않나요 우연히 며칠 밤을 헤매